너를 소매로 닦고 부서져버린 모든 것이 하루의 경계선을 잃고 나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어 울먹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내다보려 알 수 없이 울어대는 내 방식의 초침과 슬픔 속에 피어난 이 알 수 없는 혼란 이윽고 또 쏟아지는 눈물의 꽃을 달래보아도 막연한 게 기다림들이 날 기다리고 있죠 당신의 흔적을 찾아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새들은 알고 있을까 그리운 당신의 목소리 떠나지 않는 메아리 되어 내 맘을 비추는 봄의 빛 이 계절을 흘려보내 내 봄이여 내게로 오라 주머니 속에 주워 담고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내줘